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28일 안토니오 라찌 이탈리아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탈리아 여러 종당 소속 국회의원 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